계속하여 들으실 노래는 나의 한생. 이 시간 마지막 순서로 들으실 노래는 가리라 백두산으로. 봄날이도 가리라 겨울이도 가리라 백두산 백두산 내 마음의 고향에 폭풍에도 굽힘없는 무지를 주고 시인요 몸을 펴려주는 혁명의 전구 가리라 가리라 백두산으로 가리라 우리를 부르는 백두산으로 가리라 가리라 가리라 백두산으로 눈결에도 가리라 그 문제나 가리라 백두산 백두산 내 마음이 기적들과 행운을 불러 영웅서손 승리에게 향도하니요 가리라 가리라 백두산으로 가리라 길에 희승의 녹슬 주는 태양의 순산 가리라 가리라 백두산으로 가리라 이상으로 너렘 6곡을 보내드렸습니다.